오늘 아주 어려운 발음이 어려운 10장, 11장의 족보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10장은 노아의 세 아들에게서 이제 어떻게 온 땅에 흩어지게 된 민족들이, 나라들이 생기게 되었는가 하는 목록을 소개하고 있고, 11장에서는 바벨탑 건설을 통해서 인류가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을 반역하려고 했던 시도를 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셔서 이제 다시 흩으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퍼지게 된 자손의 계보가 10장에 보면 70개의 민족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민족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 성읍, 성읍에 거주하는 사람들, 국가, 그리고 다양한 개인의 이름들. 그러니까 이름들이 한 70개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이름들이 이제 사실 하나의 기준으로 분류됐다기보다는 그 민족, 그러니까 인류학적인 것, 또 언어학적인 것, 또 정치적인, 지리적인 여러 기준들이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관심을 가지는 거는 그 자식들이, 결국에는 그 후손들이 무엇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창세기 보면서 쭉 말씀드리는 게 뭔가 하면, 이게 지금 가나안으로 향해서 들어가고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처음으로 들은 사람들인데,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이 가나안 땅,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 또 그 가나안의 아비인 함, 노아의 아들이죠. 함의 계보에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유래한 동방의 백성들이, 세력들이 있다는 것. 이런 그 유래들을 쭉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런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애굽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것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를 꼼짝 못하게 하시는 것을 그들은 봤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들만의 민족, 부족신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샘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이제 인류가 흩어지게, 인류가 이제 번성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의 후예들이 막 문명을 발달시킨 것처럼 악기를 만들고 뭐 무기도 만들고 했던 것처럼 이런 일반 은총 아래서 번성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9절에, 8절에 보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다. 이게 이제 함의 후예인데, 니므롯은 세상에 처음 영걸이다, 영웅이라는 거죠. 아주 굉장한 용사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 사냥을 잘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웅과 같은 사람들, 영웅 허걸들이 나오지만,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강력한 나라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꿈꿀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11장에 바벨탑을 쌓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바벨이잖아요. 신할 땅의 바벨. 그러니까 아마도 니므롯이 당대의 최고의 영웅인데, 리더십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모든 민족들을 모아서 하나가 돼서, 자, 우리가 이 엄청난 제국을 건설을 하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온 지면에 나타내자 하면서 하늘에까지 이르도록 이제 탑을 쌓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은 인간이 잘났다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가더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런 영웅 호걸들이 나오지만은 그것은 소망이 될 수가 없다. 또 10장 25절에 보면은 에벨이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다.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다. 이거는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셨을 때에 이 벨렉이라는 사람이 난 것인데, 이름이 나뉜다는 뜻이죠. 이게 하나님의 그 심판이라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를 혼잡케 하고 민족을 나누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 인간이란 인간은 노아의 후손인데 다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반역하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이 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나누신 거죠. 전체가 하나가 돼가지고 죄를 지을 수 없도록. 이게 하나님께서 언어를 나누시는 하나의 의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노아처럼 노아 시대처럼 또 심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누심으로써 죄를 감소시키시면서 동시에 그 나뉘어진 민족 가운데의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이죠. 바벨이라고 하는 이 바벨탑, 이거를 보면은 옛날에 고대 바벨론의 그 지구라트라고 하는 그런 탑들이 있었는데 신전이죠. 근데 이제 이것들 중에서 느부갓네살 때에 지은 건축물이 있는데, 물론 지금 없지만 그 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고고학적으로 그게 70층의 탑이었답니다. 그러니까 고대에 70층을 그렇게 만들 수 있었다는 것도 엄청나지만, 이게 이 터의 규모가 70m 정도가 됐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건물을 그 당시에도 지은 건데, 그 꼭대기에는 이제 자기들의 말둑이라고 하는 신의 성소, 성전을 세운 거죠. 아마 이 느부갓네살 때 지은 이것이 옛날에 지어진 것에 대한 기념물로 지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비록 그 아주 오래된 이야기지만 바벨탑은 실제로 굉장히 큰 건축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인류가 만들어낸 금자탑 같은 이런 이 바벨탑이지만, 실제로는 요한계시록 18장에 이거 바벨론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그죠? 바벨론 그러면은 이 세상 나라를 통칭해서 말하는 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계시록 18장에 쓰고 있는 바, 이 결국은 이런 그 인간의 모든 그 시도들이, 인간을 영화롭게 하는 시도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면 여기에 이런 심판이 이제 심판으로 끝을 맺는 거죠. 축복이라는 것이 사실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보면은 그 심판은 더 이상 은혜가 없는 심판이거든요. 이제 끝나는 심판이죠. 그러나 여기에 이 심판은 보면은 이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흩으셨다, 언어를 흩으시고 사람들을 흩으셨다 그렇게 말하면서 10절에 다시 또 족보가 나오잖아요. 10장에서 사실 족보 얘기를 했는데, 이 10절부터 나오는 족보는 셈의 후예를 얘기하는 것인데, 왜 이 족보가 나오는가 하면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 만든 거죠, 이 족보는. 그래서 이 족보가 처음에 4장과 5장에 나오는 족보하고 차이가 있는 거는, 특히 5장에서는 아담의 후예는 이러하다 그러고선 쭉 얘기할 때 죽었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몇 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몇 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런데 여기는 죽었다는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몇 살에 아이를 낳고 살았다 하는 얘기는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기 반복되는 패턴이 있잖아요. 몇 살에 자식을 낳았고, 그 자식을 낳은 후에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러고는 또 넘어가요. 죽었다는 말이 없고. 이 얘기는 사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셔서 구원을 하시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런 죽었다 하는 이야기들을 지금 생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2장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첫사람 아담의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구체적으로 이제 시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 후에 노아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새로운 역사도 결국은 죄로 얼룩진 역사일 수밖에 없고, 죄가 그 모든 자손에게 파급되고 확산되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역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죄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뻔하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포도주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역사가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 절정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까지, 하늘에까지 이르려고 하지만, 이런 놀라운 시도도, 영웅적인 이 인물들을 통한 놀라운 시도도 결국은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보잘것없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강림하셨더라 보시려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보셔야 할 만큼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인간들은 하늘에까지 올라가겠다고 말을 하는 거죠. 결국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야 진짜 우리가 살고 죽는 거 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거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 우리가 잘났다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뭐 아주 영웅적인 지도자를 세워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하는 이게 우리의 소망이 아니다. 소망은 어떤 영웅적인 사람이나 소망은 무슨 뭐 우리 나라가 부강해지는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웠어야 했고 또 우리들도 그것을 배우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못 배웠잖아요. 그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순종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나라가 망하고 쫓겨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마치 우리 소망이 어떤 사람에게 있거나 어떤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역사가 뭐 사실 이 아브라함 때까지의 이야기 노아부터 아브라함 때까지의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노아 홍수 이후에 그러나 그 이후에 수천 년의 역사를 봐도 다 똑같은 거죠. 불세출의 영웅들이 나오지만 그들이 인류에게 소망을 주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와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살다 보면 정말 세기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참 영웅들이나 지도자들을 보면 참 뭔가 될 것 같고 정말 역사에 소망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나라의 흥망성쇠와 사람을 일으키시고 또 낮추시는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사실 일어나는 때가 있으면 다시 질 때가 있고 그런 것들이지만 저희가 언제나 저희 눈앞에서는 뭔가 되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 때가 있지만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해주시고 또 눈앞에서 뭔가 막 보인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에 의해서 기분이 들뜨고 그것에 소망을 거는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저희들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눈앞에서 또는 저희의 현실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저희가 좌우되지 않고 현실이 어떠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이 인생의 이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해를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요동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